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.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대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더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. 안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. 파도처럼 밀려 들어 온통 하루 종일 그대만